난 어렸을 때 내가 조금 특별하다 믿었어. 가끔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묘한 힘이 있다고. 그나 평범했던 어느 날 널 본 순간 솟아. 심장소리 동공은 박혀졌어. 잘 봐 이런 장면 내가 놓칠 것 같아. 절대 never 재능이도 발휘해. Oh God, trust me 오랜만에 널 향해 슬슬 세면 돌아본다. 그렇다고 우주에서는 안 돼. 오늘 내 맘